이제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아닐까. 그대의 모든 순간이 나의 하루를 다 움직이는 걸. 조금만 내가 그댈 바라보는 이 시간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느리게 흘러 가길. 조금만 더 내게 그대를 보여줘요. 가르쳐줘요. 어떻게 해야 내가 그대의 위로가 되어 안아줄 수 있는지. 내 모든 온기로 그대를 꼭 안아줄 텐데. 그대를 꼭 안아줄 텐데.